고인호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과 적도기내 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빅토르 구랑네 메일의 농업 축산 및 식량상 사이의 회담이 8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여기에는 우리 측에서 관계부문 일꾼들이 상대 측에서 적도기내 공화국 정부대표단 성원이 참가했습니다. 회담에서는 농업 분야에서 두 나라 사이의 협조 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갈 때 대한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. 한편 이날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적도기내 공화국 정부대표단을 위해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.